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정의의 소탕전으로 대로의 정본산인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살인 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를 5일과 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브렌사라티나 통신, 러시아의 다스 통신, 리아 노보스티 통신, 영국의 로이터 통신, BBC 방송, 이슬란드 신문 MBLIS, 단마르크 신문 폴리티켄, 타이 신문 방코크 포스트, 일본의 교도 통신, 알제리 인터넷 신문 알빌라드, 남아프리카 신문 프레토리안 뉴스가 조선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최고 수뇌부 공격 음모 비난 등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보도했습니다.